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3돌을 맞으며 판문점에 있는 정전담판회의장과 정전협정조인장을 찾는 참관자들의 대호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 지금까지 인민군 군인들과 김일성종합대학, 평양 3.16 전선공장, 고려 성균관, 남포 외국어학원과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대표단을 비롯한 2만 1,400여 명의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과 외국인 해외 동포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